아시죠? Difficult, dangerous, dirty. 어렵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을 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3D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네요. Delightful, diligent, defiant. 일을 하되 즐겁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도전적으로 일을 한다. 그것이 바로 신3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런데 이 신3D의 신자가 제 떨어지기도 전에 여기에 새로운 게 하나가 더 보태졌어요. 바로 댄디인데요. 요즘은 그저 악착같이 일하는 것보다는 일을 즐기면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하는 멋, 그런 세련미, 댄디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글쎄요, 공부에 비유하자면 어떨까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마음이 내키면 때로 시험 전날에 영화를 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4D 아닐까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UIWC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Young Guns 2 중에서 본조비의 노래 Blaze of Glory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저를 늘 유모라고 부르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박성원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인천의 윤순희 씨는 드디어 자신의 아이디를 갖게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친구 원희 씨와의 영건스 2의 이 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화가 송상원 씨 마감이라서 아주 정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곡을 들으면 좀 편안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이재희 씨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영화 가위손 아직은 이 곡의 분위기가 어울리기에는 약간 이른 감이 있지만 한번 겨울날에 그 마치 얼음가루처럼 날리는 눈송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가위손의 타이틀입니다. 영화 가위손의 타이틀이었습니다. FM 영화음악 오늘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계 배우죠. 임청아의 시간 마련했습니다. 부록이 다 된 39의 나이에요. 그런데 동양의 여신으로까지 불리우면서 최대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그녀의 매력은 무엇일까? 여기에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한 시간 꾸며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에서 임청아 특집을 마련해달라고 하신 김예리 씨. 잠시 후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것,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대전 중구 문화활동의 김수지 학생, 그리고 서울 성동구 자양이동의 김지용 학생. 잘 들으셨죠? 영화 동방불패 중에서 지지 찐자오셔, 단지 오늘 아침의 미소만을 기억할 뿐, 지기금조소 임청아의 노래였습니다. 중국계 여배우들, 우리랑 같은 계열이라서 그런지, 같은 동양계라서 그런지 큰 인기를 얻었던 배우들이 꽤 있는데요. 우선 20여 년 전 영화 스잔나의 리칭을 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천유이온의 신비로운 귀신 왕조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왕조윤은 동양적인 미모에다가 다소곳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까지 갖추었는데요. 여기에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그녀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했었죠. 그리고 왕조윤은 그 인기를 몰아서 국내 청량음료의 CF 모델로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그녀 외에도 장만옥이 개성있는 연기와 마스크로 관심을 끌었었고요. 양자경 하면은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액션스타로 등장해서 우리 영화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임청아에게 쏟아지는 그 팬들의 환호에 비하면 그들의 인기는 전초전에 불과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임청아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73년부터 연기활동을 시작했어요. 베테랑급이죠. 그런 그녀가 연기 경력 20년 만에 새삼스럽게 다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뭐니뭐니 해도 동방불패에서의 그 뭐랄까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 중성적인 역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역에 임청아를 캐스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원작자와 감독은 꽤나 그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원작자는 무협소설의 대가 김용인데요. 아주 극구 반대했다고 하죠. 하지만 감독 서극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임청아와 서극 감독이 처음 만난 것은 83년의 영화 촉산 때부터였어요.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서극 감독은 임청아를 그저 평범한 미인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녀를 다시 보게 된 영화가 바로 도마단입니다. 임청아는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일본의 스파이 노릇이라는 총독의 딸로 나왔는데요. 딱딱한 그 제복 차림도, 그리고 박하영처럼 시원한 커트머리도 아주 잘 어울리는 혁명가이자 행동가의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매혹적이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요. 또 반대파의 잔인한 고문에도 아주 의연함을 잃지 않았었죠. 그리고 다른 여자의 어깨에 팔을 걸치고 용기를 북돋아주던 그 임청아의 모습. 정말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죠. 가의 여성이라면 대리만족을 느낄 만하고요. 또 남성이라면 저런 여자와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이런 호감을 가질 만한 아주 매력 덩어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임청아에게는 남성 팬들, 여성 팬들 모두가 그 층이 아주 두텁죠. 자, 도마단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죠. 요실시장 우시희일장 한 번 더 한바탕 연극을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까요? 들어보시죠. 여의반 간신이젠 시반 뜨장산 여자이장 아전술이 이워동반 주연날이제 난들라오요리흐배원 高歌金唱 都是西藏 抬头望，乐得大笑一番。 웃음소리가 기괴한데요. 이 노래를 부른 황점은 항상 좀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노래 중간중간에 경극의 분위기가 조금 풍기죠. 이 도마단은 경극을 공연하는 단체였는데요. 여우실시장 우시희일장 도마단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지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외모. 하지만 그러면서도 눈매는 아주 정이 듬뿍 담겨있죠. 거기에 매혹적인 미소까지. 정말 남성적이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지를 간직한 것이 바로 임청아입니다. 그런 그녀의 야누스적인 매력이 그녀를 남장 미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동방불패에서의 그녀는 원래는 남자였는데 무공의 공력을 이기지 못해서 자연적으로 성전환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남성이면서도 육체적으로는 여성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그 의식까지도 여성화되어버리는, 그래서 이연걸과 애첩 사이에서 아주 양성적인 애정을 나누는 역이었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이고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인 캐릭터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런 양성적인 행동들이 영화 속에서 이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당당하고 힘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녀에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무공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손끝 하나로 적을 무찌르는 그 무예, 그리고 내뱉는 것 같은 아주 허스키한 웃음, 이런 것들은 그녀가 휘두르는 그 독재의 그 파괴적인 힘까지도 모두 정당화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남장미인 임청하에 대한 팬들의 사랑은 시류의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요즘에 신세대들이 지닌 그 여성관을 이 임청하라는 배우가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외모와 뛰어난 능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 이런 중성적인 매력, 유니섹스한 매력은 여성이라면 한 번쯤 누구나 꿈꾸는 그런 이상형일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 젊은 남성들이 바라는 그런 여성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동방불패 2 중에서 듣습니다. 진숙하가 부릅니다. 샤홍춘. 인간 세상은 웃을 일도 많고 지정은 가장 무료한 것, 무관심이 제일일세, 이렇게 진숙화가 노래를 했죠. 시아 홍춘, 홍진의 웃다, 동방불패 2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동방불패에서는 임청하의 이미지 아주 카리스마적이죠. 하지만 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임청하가 영화 속에서 나타난 그 모습은 비련의 여인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그녀는 중국 산동성 출신인데요. 대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영화 제작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하게 된 영화가 데뷔작인 창외지요. 첫 영화에서 아주 청순하고 수줍은 소녀역을 맡았었는데요. 그 뒤에 대만 영화계가 로맨스 영화 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편승해서 줄곧 비련의 여인 역만을 맡았어요. 대만의 여류 작가인 경효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금잔화, 월목룡, 또 홍두, 추가 이런 것들이 모두 이때 영화들이죠. 하지만 이때 임청하는 자신의 연기에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쌍진 스캔들이라고 불리우는 진상님과 진안과의 열애 사건, 그것도 모두 이때 일이었고요. 하지만 아주 잠깐 동안의 공백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임청하에게는 큰 슬럼프가 됐고요. 그 뒤에 그녀의 이름은 서서히 영화계에서는 잊혀져갔죠.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진한, 그와 공연했던 영화죠. 그녀에게 대만의 금마장 여우주연상을 안겨줬던 영화 곤곤 홍진 중에서 한 장면 들어보죠. 임청하, 심소화와 진한, 능재가 사랑을 속삭이면서 춤을 출 때, 이때 진숙화의 노래 구르는 돌이 흐릅니다. 자, 그 장면 들어보시죠. 我写作是关出来的。如果你早点出现，也许我根本不会写文章的。你给了我依靠，给了我家的感觉。我只给了你一只泥老虎。可是我已经很满足了。你到底是谁呀？为什么你会在我身边？你人。 很容易骗哦，跟人还不一样，所以你就猎食小技了。你喜欢啊？你是猎食小技啊？对，我每天买一只泥老虎。嗯，你真的猎食小技？ 是啊，我是个阴谋家，好了吧？咬你耳朵好吗？我们跳舞吧。嗯。好啊。 주고 시켜도 그렇게 애교는 못 떨 것 같은데요. 임청아가 동방불패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나왔었죠. 능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 서로 사랑이 속삭이는 장면에서 흐르던 진숙화의 노래,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숙화의 노래는 구르는 돌이었고요. 곤곤 홍진중이었고요. 임청아는 1955년생이에요.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요. 아주 보수적이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 때문에 상당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내성적인 소녀로 성장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늘 혼자 있기를 좋아했는데요. 소설을 읽으면서 그녀는 그 주인공이 돼서 감정을 표현해보거나 아니면 몇 시간씩 하늘을 쳐다보면서 공상을 즐기는 게 유일한 취미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꿈은 참 희한해요. 정치인이 되는 거였고요. 이런 그녀가 연기자의 길을 걸으면서부터 자신의 숨은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 것인데요. 카메라 앞에 서면서부터 그녀는 서서히 아주 자유분방한 자신의 끼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연애를 한다거나 또 지금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모두 그런 자유분방한 그 끼의 발로라고나 할까요? 임청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친구가 많은 것을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긴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자신이 결혼하면 지금 자기 곁에 있는 많은 남자친구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독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세월의 흐름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그 자유로움 때문에, 그 자유로움, 그것 때문에 임청아의 매력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눈가의 잔주름이 이제는 나이를 말해주기는 하지만 곧 마흔이라는 것 거의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죠.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녀의 자유분방하고 낙천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임청아 자신이 90여 편의 출연작 가운데 가장 좋아한다는 영화, 최근의 영화 있죠. 암년토화원 중에서 듣습니다. 와와가 부릅니다. 안리엔 디아화위엔. 서울 구로 이동의 진윤정 씨. 잘 들으셨습니까? 와와가 부른 안리엔 디아화윈 암륜토화원의 주제가였습니다. 대만의 신예 감독 스탠라이의 작품이죠. 이 암륜토화원은 지난해 도쿄영화제에서 영시네마 부문 그리고 베를린영화제 포럼 부분에서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암륜이라는 연극을 하던 단체와 도화원이라는 연극을 하던 단체가 한 무대에 쓰면서 서로 자기들이 연극을 하겠다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 두 연극이 영화가 끝날 쯤에는 하나가 돼버리는 아주 독특한 실험적인 형식의 영화인데요. 임청하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 운지범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소녀부터 노인까지 그야말로 연기의 모든 면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연을 했다고 하죠. 초창기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그녀의 차분한 연기력 아주 돋보였다고 합니다. 임청하는 참 나이를 먹어갈수록 매력이 점점 더해가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 글쎄요 그냥 예쁜 여배우 그런 생각만 드는데도요. 아 그리고 이 생각은 그 영화 팬들뿐만이 아니라 홍콩 남자 배우들 사이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남자 배우들이 그런다고 하죠. 최고의 미인 바로 임청하라고요. 또 중국에서는 그녀를 대미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내적인 아름다움까지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임청하는 홍콩 굴지의 건축재벌과 또 다른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임청하는 우리나라에 그동안 4번 방문했었습니다. 70년대에 3번 방문했었는데요. 그때는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그 일원으로 방문했는데 그때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아주 오랜만에 올 2월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왔었죠. 스케줄 운운하면서 다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다른 스타들과는 달리 임청하는 자신의 팬클럽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진분홍 한복을 선물 받고는 눈물까지 흘렸다네요. 팬들의 사랑이 고맙다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그 모든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던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는 한은 글쎄요 당분간 그녀의 인기 전선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죠. 93년 올 한 해만 해도 9편의 영화를 찍기로 했다고 하니까 뭐 임청하에 대한 반향은 홍콩 안에서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올 초에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 동성서치 중에서 장하고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쉐쉐 따잉슝 수시 대영웅 누가 대영웅인가 神话更不是梦想，奇迹创举拍成电影。本院特选春节贺岁超级巨片《射雕英雄传》，金庸原著，港台十大巨星从头演到底，张国荣、张学友、梁家辉、梁朝伟、钟镇涛、林青霞、张曼玉、刘嘉玲、王祖贤、叶玉卿，亿万制作，耗资1亿3千万。 电影大师王家卫监制，鬼才导演刘镇伟，绝对精致，当然好看。花同样的钱，当然看大片。《射雕英雄传》主题曲《谁是大英雄》，黄沾作词作曲，张学友主唱，保证动听。 绝招毫无功，问世间多少个能上高峰？成功威风，男儿有多少真的是英雄？谁是？ 痛非痛，问世间有几个绝对出众，南北西东，不去顶白也不去跟红，从未做到狗熊。我的爸爸是大顽童，我妈妈也嫁给他这个老公，比起成龙还要威风，男儿到此还是不是英雄，谁是大英雄？问爹问我妈，问遍青天白日满地红，在这世界上男儿到底算是龙是头，谁是大英雄？谁是大大英雄？谁是大大英雄？ 제비 시리즈 더블린의 장미의 테마음악 블라디미르 쿠스마의 음악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김경희 학생 그리고 상명여대 카톨릭 학생회의 성혜경씨 대구 달서구 송현이동의 공숙경씨 전남 신안군에서 편지를 보내주신 김은영씨 그리고 순심여고의 학생들 미술선생님을 아주 좋아하신다고요. 그리고 저의 뜨거운 부채이신 천안의 어느 애청자 여러분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반포의 이영민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영화 피아노 중에서 Promise 오늘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요. 저희도 내일 더욱 열심히 새로운 모습으로 방송할 것을 또 약속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